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와 구제와 그 모든 것을 힘쓰다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고향에 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그런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슈바이처를 태운 기차가 도착을 했고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어디로 몰려갔는가 하면 1등 칸에서 그 슈바이처를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1등 칸에 타고 오셨을 것이다 생각했죠. 그러나 손님이 다 내리기까지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혹 1등 칸에 자리가 없어서 2등 칸에 타고 왔나 보다 해서 2등 칸으로 몰려갔지만은 거기에도 슈바이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저 뒤에 3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과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몰려가서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1등 칸을 타고 오시지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슈바이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 4등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4등 칸이 있었다면 내가 그 4등 칸을 탔을 텐데 오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려고 하는 그런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3등 칸을 타고 온 슈바이처 박사처럼 예수님도 아주 멋진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입성이에요. 언제 어디서 입성하셨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렘 마구간에 한 아기로 입성하셨어요.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입성을 누가 축하했습니까?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축하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축하했고 저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축하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입성은 바로 오늘 본문의 입성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시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니까 유대 백성들이 뭘 기대했는가 하면 아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입성은 보통 입성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아주 눈부시게 위엉이 넘치는 그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무력으로가 아닙니다. 칼로가 아닙니다. 창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되심으로 이루셨어요.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당신이 희생양이 되시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양이 되시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입성은 오늘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입성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입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옛날 저 예루살렘 성, 미움과 증오와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성을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평화 없는 세상, 이 고통과 싸움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2000년 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실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예수님이 입성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내 마음에 예루살렘의 주님이 입성하시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언약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가끔 저 시티에서 올 때 이 여러분 다 하버브리지를 이렇게 지나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바람이 거센 날 보면 그 위를 지나면요 바람에 밀려서 이 차가 바람이 밀려서 이렇게 휘청되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이 차가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 인생길에 너무나 바람이 거세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질어질하고 또 그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무엇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는 믿음이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거나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더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중에 클리프 행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건장한 주인공이 높은 절벽에서 그만 떨어지는 한 여자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아주 건장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손에 힘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놓지 않고 싶지만은 그 손을 놓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놓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붙잡아 주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강력한 도구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붙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실 때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어지러질합니다. 차마 이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태연하게 들어갑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성을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여러분, 아무리 가기 힘든 그런 길도 말씀이 있으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도 내 마음이 약속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키죠? 야,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거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그 왜 푸느냐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주리라.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실제로 거기 나귀 새끼가 있고 풀어 끌고 오려는데 주인이 당신들 그 왜 풀고 갑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가져가시오.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아셨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예지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확신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을 예언한 거예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 시온 딸은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당시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을 거라고. 아니 왜 나귀 새끼를 타는가? 왕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담대하게 들어가셨는가? 말씀에 의지하여, 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 그 성을 담대히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약속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삶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장애물이 나의 앞길을 나의 앞길을 막아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약속 붙들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겉옷을 펴서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겉옷을 펴서 주님께 드리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여러분 이 행위는 왕이나 개선장군이 가는 길에 여러분 레드카펫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무엇이 깔려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겉옷을 깔아드려야 돼요. 마음의 겉옷. 오늘 여러분의 그 들어가시는 그 길에 내가 이 내 마음의 겉옷을 깔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겉옷이 무엇인가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겉옷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외투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이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인 동시에 덮는 옷입니다. 덮는 옷.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이 더위를 피해서 이 더위를 막아주는 동시에 밤에는요 너무나 심하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치 슬리핑백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날에 밭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다급한 순간에 집에 들어가서 뭘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뭘 챙기겠어요? 귀중품을 챙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겉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전당 잡혀서 전당포에 전당 잡혀서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겉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해가 질 때는 그 겉옷을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겉옷을 못 입은 그 사람은 밤새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겉옷이 갖는 가장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겉옷은 몸의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인 것처럼 우리 심령의 겉옷은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자존심, 최후의 마음이에요. 또 나에게 있어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의 겉옷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구약성경의 사르밧 과부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도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만들었어요. 내 이 소중한 겉옷, 마지막 남은 최후의 이 보로, 마지막 남은 나의 이 자존심, 이것을 깔아서 주님 들어가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마음의 겉옷을 펴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만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하지만요, 이 종려주일에 내 마음의 겉옷을 펴서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첫째 기도 제목은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남편이 안 믿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술만 마시면 완전히 난폭해져서 이 아내를 구타하는. 하루는 남편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집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이 남편이 그나마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이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서 부흥회니까 통성기도를 하게 돼. 예배당이 좀 어두워진 틈을 타가지고 그 안을 들어가서 부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질질 끌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와서는 그 부인을 땅에 팽개치고 마구 때렸습니다. 이 부인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다른 여자를 끌고 나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경찰서 서장 부인인 집사였습니다. 하필이면 경찰서장 부인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괜히 남의 여자를 끌고 나와서 그냥 그렇게 구타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이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지요. 영문도 모르고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나온 것도 너무나 분한데 매까지 맞았으니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었는가? 나 한 사람 꾹 참고 나 한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편에게 말해서 형사처분밖에는 길이 없으니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아이고 용서만 해주세요.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됐고 그렇고 그걸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겉옷을 벗어드려야 돼요. 오늘 경찰서장 부인 집사님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분한 마음을 벗어서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하던 한 남자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마음의 성으로 입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드릴 때 주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가슴 아림을 주님을 위해 드려보세요. 겉옷을 펴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구원과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겉옷을 깔아드린 것과 함께 중요한 행동이 있지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요한복음의 이 평행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가지예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이것은 바로 왕을 맞이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거기에 참 평화와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곳이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오죽하면 평양 같은 도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렸다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대각성 성령운동의 출발이 원산과 평양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한마디로 북한 땅이 한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왕이신 땅이었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바뀐 것은 하나입니다. 정권 하나 달라졌어요. 악한 독재 정권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고 오늘 악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나니까 나라 전체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이 되셔야 됩니까? 누가 통치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또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요. 여러분 왜 신앙이 변질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은 교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나의 왕이신데 어느샌가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발치에 두고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가 저 베르사유 궁전을 완성한 유명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한때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개신교를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개신교 대표자였던 세오졸프라는 사람을 잡아서 저 파리탑 위에다가 가두었습니다. 파리탑 위에다가. 부활절이 되어서 이 루이 14세가 아주 호화스러운 부활절 행렬 때 퍼레이드를 거느리고 이제 파리 시가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세오졸프는 영감을 받아서 큰 소리로 찬송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무슨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그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루이 14세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가사에 충격을 받았는가?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나라에서 이 루이 14세는 오직 왕은 자기인 줄 알았는데 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다 감옥으로 달려가서 그 세오졸프의 손을 잡고 잘못을 고백한 뒤에 그를 석방하고 그리고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오늘 우리의 왕의 왕 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통치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케파 샘방기, 샘팡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케파 샘팡기라는 목사님이 종종 이 정부의 불의에 대해서 예언적인 설교를 하니까 정부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어느 부활주일에 7,000명의 교인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마친 뒤에 목사님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총을 겨누면서 말하기를,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에 왔어. 총을 겨누고 이제 총을 쏠 것입니다. 그때 이 케파 목사님이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이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은 내게 2분의 시간을 준다면 잠시 나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케파 목사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옵소서. 또 여기에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은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 5명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위급한 순간에도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기도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기도를 듣던 그 비밀 경찰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 피신하여, 목사님이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경험하면서,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를 의식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 마음에 입성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